벗을래 사랑 한눈에 반해버린 내 마음 나도 몰라 헤어날 수 없도록 사랑한 사람 이번 주말에 만나요 도서에서 만나요 갈매기 상상 나르는 이 세상 끝나도록 나만을 오로지 나만을 사랑해줘요 속삭임에 너무 힘들게 살아온 지난 날이 서러워 난 몰래 흘린 눈물 꿈 같은 이 순간을 제발 깨지 말아요 날 지켜주세요 화끈한 아구찌 소주도 한 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당신은 멋진 사람 연초의 토정 비결을 보고 당신을 만날 줄 알았죠 이 세상 끝나도록 나만을 이 세상 끝나도록